옆에 있는 장갑 좀 주세요. 1번. 네, 여기 있어요. 2번. 네, 옆에 있어요. 3번. 네, 장갑을 주세요. 4번. 네, 장갑을 안 껴요.